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효쌤,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금요일이에요. 드디어. 너무 좋아요. 네, 금요일. 아, 주말. 네, 오늘은 예준 씨가 DJ를 보시는 날이죠. 네. 네, 아, 시간이 되게 3주가 되게 빠르네요. 3주가? 네. 아, 4주죠. 아, 4주죠. 4주네요. 4주가 되게 빠르네. 얼마 전에 내가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제가 시간이 왔고.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좀 곡이 많아요. 네. 꽤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네, 총 13곡이죠.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가요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요를 제가 넣은 이유가 좀 MC 더 맥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이제 뉴질랜드 한국은 봄인데 뉴질랜드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네. 요즘 좀 쌀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곡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씩 넣어봤습니다. 네. 네. 곡 소개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곡은 이승철 씨의 소원, 두 번째 곡은 알리, 목마른 사슴, 그리고 네 개에 있는 향유옥, 불후의 문곡에서 나왔던 곡이죠. 그리고 세 번째, 손승연 씨의 너는 늦은 건가요? 네 번째, 김범수 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그리고 조승우 씨의 오 놀라우신 주세주 구세주 예수의 주,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폭풍 속의 주, 그리고 나얼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정엽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규현 씨의 광화문에서 MC 더믹스의 잠시 안녕, 소양의 사랑했지만, 그리고 자두, 그리고 또 소양의 사랑의 빛,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범수 씨의 사랑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곡이나 되네요. 네, 너무 긴데요. 아, 조승우 씨가 찬양 부른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정엽 씨, 나 어디서 이름 많이 들었는데, 이분. 브라운 아이즈 소울. 아, 나얼하고 정엽. 네. 아. 다들 너무 목소리가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네. 가을에 어울리는 곡들이에요, 대부분. 어, 네. 사랑했지만이랑 사랑으로 기대되는데요? 제 나이에 맞는 노래. 아, 요즘 날씨가 정말 아침밤으로 많이 추운데, 한절기라서 또 감기 걸리시기 쉬우시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헤어지도록 하죠. 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효쌤, 예준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Oh,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얼음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대로 죽게 돌아가요. 나 그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무쌤 속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Savior to me. He hides my soul in the cleft of the rock, where rivers of pleasure I see. He hides my life, out of my soul. Man, one, two.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시끄러운 내 귀속에 참된 평화를 주신 분. 어두운 내 인생에 진리의 빛을 주신 분. 외로운 내 영혼에 영원한 친구 되신 분. 주님 광대하심을 난 영원히 찬양할 뿐. 눈빛의 그 이름 언제라도 그리운 다 같이 노래하세.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기도드리세. 구주를 향한 믿음 세상의 유혹 속에서 끝까지 지키기를. 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고난들로 긁힌 내 가슴 쓰린 상처들로 지쳐버린 몸짓네. 영원한 길을 잃은 채 짓던 수많은 죄들 덮어주신 용서하시소. 사랑하며 보살피신 주 나 같은 죄인 큰 죄인 살리신 못난 나를 자랑하며 이 세상에 알리신 내 주인 나의 주여 쓰임받게 해주소서. 마이 닥터 마이 실천의 중심이 되주소서. Don't you reveal yourself? Don't you forget this good time? 다 주의 큰 신이라 높이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큰 신이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그 신 이름 높이 이름 높이 내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찬송하네. 찬지만 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돌아봐 네가 서 있을까 봐. 난 모르겠어. 세상 살아가는 게 늘 다른 누굴 찾는 일인지. 커피 안 가득한 그제야 조금 웃었던 나야. 처음이었어. 그토록 날 떨리게 한 사람은 너뿐이잖아. 누구보다 더 사랑스럽던 네가 왜 내게서 떠나갔는지.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나는 행복해서 그 손잡고 걷던 기억에 또 뒤돌아 네가 서 있을까봐. 그 자리에서 내일 알아가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은 먼 훗날엔 그저 웃어줘. 나 행복해 그대처럼 아름다우니. 괜히 바보처럼 이 자리에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며 오지 않는 너를 기다려. 비가 내려서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다 Cheese!